지쳐 가요. 사느라기만 한 눈물 무너져 내린 기억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?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? 지쳐 가나봐요. 어둠 속에 흔들리던 떨리는 작은 어깨를 잡아줄 순 없나요? 항상 곁에 있을게.